있죠. 나 그대만 떠올리고 있다고. 나 그대만 바라보고 싶다고. 그대만을 사랑한다고. 그대에게 나 좋은 사람이고 얘기할 수 있을까. 그래도 난 그 자리에 그댈 그리면서 그댈 위하던 내가 고마울 거예요. 눈부시던 내 사랑이 보여요. 힘겨워도 내게 와주면 내 모든 마음을 바쳐서 나 사랑할게요. 눈부시던 내 사랑이 보여요. 힘겨워도 내 것 같죠.